별이 지면 꿈도지고 슬픔만 남아요. 창가에 피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. 저 별은 나의 별, 저 별은 너의 별, 별빛의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. 저 별은 나의 별, 저 별은 너의 별, 아침이 슬내릴 때까지. 라라라 내리든 창가에 앉아서 단둘이 나눈 영원한 약속 잊을 수가 없어요. 저 별은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. 저 별은 너의 별, 저 별은 너의 별, 아침이 슬내릴 때까지. 저 별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. 저 별